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가장 앞 페이지에 있죠. 찾았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첫 시작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이렇게 했겠다 설명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뭐 그런 다른 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첫 구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성경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과 또한 우리의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또한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확답으로 확실하게 성경은 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며 또한 너희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 영혼은 주 앞에서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창세 전 모든 만물이 만들기 전, 우리가 지어지기 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짓기 전, 그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아름다운 계획과 뜻과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또 그 해와 달과 별과 또 많은 그런 우주의 그런 많은 그런 모든 것들과 또한 그 풀과 그런 모든 그런 또한 사람과 짐승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물의 밝히 드러내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만물을 보십시오. 한 철학자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결론이었냐면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그런 우리 자신을 본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본다 할지라도 그분의 존재가 또 그분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고 또 그 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그 위에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이렇게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전학적으로도 살펴보면 한 여성의 유전자에서 우리가 나왔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성경도 쫙 올라갑니다. 그 족보가 쫙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자동차나 집, 아 이거 집을 딱 보면 누가 졌구나, 자동차를 딱 보면 아 누가 만들었구나,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그 세밀하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 우리 유전자 그것을 한번 펼쳐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양이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뭐 몇만 권, 몇십만 권 그 얘기를 한 걸 내가 들었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까먹었었는데요. 하여튼 그만큼의 정보와 그 유전자의 그런 것들이 다 실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많은 수많은 이 정보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서 왔는가 이런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자동차, 우리 인간보다도 우리 그 꽃보다도 그 꽃 하나를 인공적으로 그것을 살리고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몇 억이, 몇 수십억이만 그런 물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꽃 하나라도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아,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불이여 그것을 잊고 또한 죄와 혼미케 하는 그런 악한 영 안에서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또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한 우리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런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종교가 생겨났는가, 모든 문화와 그런 것을 봤을 때 숭배하는 그런 종교성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세계적인 문화의 현성과 그 안에서의 그 종교, 그 우리 안에서의 그 종교성,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해답을 찾는 그런 연구들과 그런 사색들이 그런 철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그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어기고 그 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누가 너희 그 선악과를 먹으라 하느냐, 바로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라.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언약을 어기고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우리 영혼의 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없는 그 상실. 그래서 그 고독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없는 그 상실을 느끼는 것이 고독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고독의 그런 부분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없는 상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그 허전함과 허망함과 채울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돈으로 채우고 또는 쾌락, 섹스나 또한 여러 가지 쾌락 노름이나 그런 아무리 그런 것들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에서 우리 일그러진 그 형상 안에서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과 영혼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상실이 죄성과 미혹의 영과 마귀의 세력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드러난 부분들이 바로 종교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짜장면을 그 예를 들자면 짜장면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커피? 또 뭐 무슨 달콤한 뭐 팥빙수, 요새는 팥빙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이것을 먹어봤을 때 어느 순간 막 더우면 아 팥빙수 먹어야지, 어느 순간 막 배가 고프면 아 짜장면 먹어야지, 어느 순간 막 단 것이 땡기면 아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의 그 상실된 그 부분들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 문화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종교성이 드러난 것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는 짜장면을 먹었기 때문에 짜장면이 기억났듯이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 죄성 안에서 여러 가지 우상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종교성이 전 세계적과 문화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일그러져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고독 우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뚫어 그 뻥 뚫려 있는 그런 상실감, 고독한 존재로서의 그 존재의 그런 느낌과 그 자기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그러면서도 마귀의 역사와 우리 죄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상실감이 또한 일그러질 가운데 죄로 드러남이 우리의 그런 현실과 역사와 그런 전 세계적인 문화와 그런 곳에 종교성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철학자도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련해 보입니까? 바쁘십니까? 난 먹고 살기도 바빠.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그러십니까? 진정한 그런 우리가 어디서 왔나는 그런 뿌리, 근원, 바탕.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죄성과 더러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 진화론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만들어졌으며 어떤 도덕성과 목적도 없이 그렇게 생긴 것이다. 어떻게 보면 또 뭐 그 원숭이와 그 여러 가지 그 갈래에서 우리 인간이 그 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간단히 인식된 것은 뭐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 뭐 동물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동물 짐승에서 왔다 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삽니다. 보십시오. 자기는 우월한 그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며 우성인자이다. 이런 것을 주장했고 그 진화론에서 그것을 주장했던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히틀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공산주의 유물론. 그 영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죽여도 됩니다. 쟤는 열성인자야. 우성인자가 살아나고 우성인자가 살아남는 것이 양육강식이 이것이 진화론의 근본이야. 하나의 그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여버리면 돼. 아무 죄책감이 없습니다. 또 그 진화론의 사기극. 그, 배아 사진. 그것을 조작해갖고, 다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다 똑같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 사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도. 근데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침묵했고, 나중에 너무 그것이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또한 발표하고 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화론은 어떻게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의 어떻게 좋게 얘기해도 하나의 한낱 가설에 불과하며 수백 년이 지나고 그 많은 년이 지났어도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과학적인 그런 것도 이것이 그것이 발견되거나 또한 그것이 아직도 가설로 남아있지 어떠한 그 법칙과 확증하게 우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식적으로 또한 대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죄성 가운데 부려 잊으려고 한다라는 것 말씀 것처럼 그것을 잊어버리며 다른 것들을 찾으려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과학 종교와 같은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보십시오. 한 예로 들자면은 다윈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봐라 화석을 계속 발견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중간 화석이 많이 그 화석 가운데 발견되어 진화론이 맞다는 것이 확증되고 명명백백하게 확증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화석을 아무리 발견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CJ 굴드나 또는 엘드리지가 지적했듯이 화석의 증거는 중간종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 시카고 진화학술대회 1972년과 또 1980년에 시카고 진화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으며 그 핵심은 화석에는 중간종이 없다. 데이터는 종의 정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진화, 변이는 대진화를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시카고 진화학술대회 1972년과 1980년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직접적인 증거는 화석입니다. 더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지금 현실에 있는 보이는 것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그 수천 년 수억 년 지나면 차가 만들어진다. 우연히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면 집이 만들어진다. 우연히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면 피라미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 인간이 우연하게 만들어질 그 확률은 우연히 그 돌들을 다 깔아놔서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면 피라미드를 세웠다. 이런 확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하늘을 들어 새와 달과 별과 나무를 바라보시며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느날 갑자기 돌멩이들이 다 모여져서 우연히 수억 년, 수백 년이 지나서 우연히 만들어진 피라미드를 보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진화론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다원주의 같은 경우는 하도 더 이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괴물 이론, 갑자기 괴물이 발견됐다. 그런 황당한 이론이나 말하고 있고 또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지지를 받다가 또 진화론의 자리와 그런 과학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지적 설계론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면서 뭐 종교성이니 여러 가지 부분이 비판하면서 외계설, 외계에서 왔다, 외계인설 그런 쪽으로 살짝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결단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일부러 스스로 부인하며 찾는 것이 죄된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을그러지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공중권세 미혹하는 영,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 이후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아 사진 조작으로 말미암아 무려 1억 명 이상이 그 배아 애들이 죽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도 2009년도인가요? 34만 건의 우리나라만 34만 건의 낙태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통곡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과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은 깊숙이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그런 설교 시리즈를 할 때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학의 체계에서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창조론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또 뭐 노아의 방주와 그 홍수, 노아 홍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도 같이 창조론과 합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제하기로 하고요. 창조론만 보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6일 창조론을 지지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계비론. 계비론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그 다음에 2절 사이에 수억 년의 그 갭이 있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날 세대 이론을 나오려 했고,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 년 같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6일의 한 날을 몇천 년, 몇억 년, 몇백 년의 그런 날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날 세대 이론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아니 해, 달, 별 없이 어떻게 식물과 그런 것이 자라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날 세대의 이론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틀어서 또 점진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화의 과정을, 그 우연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였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는, 또한 저는 목회자로서, 또한 성경을 읽는 자로서 제가 지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6일 창조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도 진화론,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또한 그 신앙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서, 또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6일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그 형성됐다고 보다도 점점 그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적어도 한 분야에 약간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은 책을 한 200권 정도는 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만 많이 한 1년 동안 자료만 살펴봤고 더 많은 그런 책도 접해야 되고 또 반대 세력들, 반대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많이 토론과 토의와 부딪혀 봐야 되는 과정 안에서 숙성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간이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아직 더 거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 6일 창조론을 지지합니다. 그 날 세대 이론이라든가 또한 계비론 그리고 또한 그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론적 진화론의 그냥 가장 그 큰 문제점은 바로 원죄설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인가요? 그 로마서에 보면 아담의 그 원죄의 뿌리 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김 안에서 그 아담의 속함 안에서 그 우리 인류는 죄 가운데 그 원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전이라는 교리인데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뭐 지금 다루자면은 너무 복잡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고요. 오늘은 창조론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에 대한 문제 또 그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 아담의 그 원죄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죽음이라는 그 사망의 그 자체는 죄에서 그 죄에 쌓은 사망이요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진화의 가정은 그런 사망을 뒤엎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하나의 그 완전한 진화인으로서 인간이 되었다. 뭐 어떤 그런 꽃과 나무와 그런 것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끝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그 진화되어 서 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원죄설에 대한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지금의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트 모던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영향 안에서 지금 그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되면서 또한 그런 것이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그 중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의 문제점이 뭐냐면 진리의 기준, 캐논, 기준의 상실. 그러니까 불교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왜 너가 말한 것만 진리냐 이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인간만이 그런 만물의 뭐 영장이라고 생각하느냐? 돌고래 그 IQ 80이고 그들의 그런 부분들 돌고래는 돌고래서 또 다른 그런 자연은 자연으로서의 그런 똑같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이렇게 벽이 깨집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그 진리의 기준의 상실 또한 죄의 기준도 모호해집니다. 또 도덕의 기준 또한 모호해집니다. 이런 어떠한 것도 다 진리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상실 안에서 오히려 어둠이 짙어질수록 또한 그 빛을 바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무언가 빛을 찾으려는 종교성 또한 더 강화되는 이런 양대의 그런 흐름들이 포스트 모노즘과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이 와중에서 그 원죄설에 대한 그런 비판과 그 죄의 기준이 흔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비판의 세력이 물결이 진화론과 함께 같이 흘러내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흘러내려고 있다는 것들이 그런 생각들을 그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제 복잡하게 가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 유신론적 진화론의 그 입장의 영향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흔들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진리를 벗어난 원죄에 대한 비판과 또한 그런 죄의 기본적인 비판 그 다음에 동성에 대한 그런 요새 그 동성에 대한 인정들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비판의 약화들이 그 죄성에 대한 약화들이 그게 인식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성경에서는 죄를 묵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손이 범죄하느냐 손을 잘라버려라. 너 눈이 범죄하냐 눈을 빼버리라. 그렇게 하여 지옥에 안 들어간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상 사망이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노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입니다. 반쪽짜리 십자만 붙들지 마십시오. 죄를 결코 묵인한 적이 없고 죄를 그냥 넘어간 적이 성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너는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이 원수같이 여기는 그 죄의 세력,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 마귀의 세력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완전히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를 통과하며 십자가 안에 거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나니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얘기했죠. 궁극적으로 죄를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성령의 역사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궁극적으로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쓰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결코 성경은 죄를 묵인한 적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안에서 그런 원죄설과 또한 죄를 흐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 또한 동성애까지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의 진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향 안에서 죄는 희미해집니다. 낙태 또한 봐라 육주까지는 맷주까지는 똑같지 않느냐 그림이 이건 하나의 진화의 과정이야. 그 다음부터 사람이야. 사람의 모양이 난 그래서 몇 주부터는 낙태도 된다. 이게 법적으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이건 완전 사기 자료입니다. 또 옛날에 그것도 또 사기를 쳐서 그것을 법적 자료로 내놔서 진화론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재판에서는 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재판을 계기로 해서 진화론이 그 이슈가 되며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사기 위에 쓴 것이 그 널리 퍼지게 된 것도 사기를 통해서 진화론이 널리 퍼지게 됐고 또 다윗의 진화론의 그런 첫 시작도 그 나일강의 그것이 줄어든 것이 지질학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사기를 쳤습니다. 책을 그 거짓된 자료를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다윗의 진화론이 생기고 또 신앙을 버리게 됐고 거짓 위에 그 마귀의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자들 보면 몇 초 안에 그냥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 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거짓인데 그런 거짓 위에 다윈의 진화론이 생겼고 또 다윈의 진화론의 그 영향 그 해결의 그런 배아사진이들 또 거짓이고 무슨 크류마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짓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또한 그 거짓 자료를 통해서 진화론의 그런 세력들이 드러났으며 또한 이런 영향 안에서 또한 신학 또한 그 영향 가운데 유신론적 진화론 뭐 나일세대 이론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거랑 똑같습니다. 뭐 봐라 너희들이 과학을 무시했고 성경은 성경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사람도 있는데 뭐 갈릴레오 사건을 통해서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릴레오 같은 경우도 그 BC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그 천동설의 영향을 받은 1세기에 AD 1세기죠. AD 1세기 톨레이 맞을 겁니다. 톨레이의 천농설의 그 영향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그런 교황과 그런 세력들이 천농설의 영향 안에서 성경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진화론의 영향 안에서 날세대 이론이니 또 유신론적 진화론이니 또 무슨 뭐 개비론이니 이런 것들이 6일 그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는 실현의 그 세력이 과학적으로 커지기 전에는 이성주의와 계몽주의 세력과 또한 그런 과학의 그런 것들이 뭐 하나의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는 6일 창조론을 성경적으로 맞다는 것이 그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의 영향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그런 억지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과학을 살펴보면 지구와 또한 태양계 거기까지는 6일 창조론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더 나아가 우주와 이 광대한 우주 지금 몇 퍼센트밖에 그런 증거되지 않는 그런 우주를 바라볼 때는 야 이걸 어떻게 6일 만에 창조했을까. 그래서 그런 우주 창조와 그다음에 태양계 창조의 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하나의 그런 상상이고요.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했을 때 또한 성경의 그 입장을 통해서 나가봤을 때 그에 따른 충분한 과학적인 증명도 있으며 또한 그런 6일 창조에 대한 그런 부분 또한 그 성경에 분명히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한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점진론적 진화론, 또 날세대 이론, 또 개비론, 또 6일 창조론, 이것을 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을 각각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같은 형제요, 또한 같은 자매로서 그들을 품어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저희 또한 신앙 안에서는 저희 목회적 입장으로서는 6일 창조론에 대한 입장을 또한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들의 그런 해석에서는 그런 죄성에 대한 부분들, 죄에 대한 교리 부분들, 원죄에 대한 교리 부분들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포스트모던의 그 세력과 또한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과 세계관 안에서 같이 연합하여 또한 진화론이라는 그런 거짓 과학 종교 같은 인정도 받지 않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우연히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연히 돌멩이들이 생겨서 피라미드가 생겼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런 얼토당토도 않는 이런 것들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 저것도 단백질 만들어진 부분 가지고 이제 많이 썼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과학지에. 자기 스스로. 그것도 만들어진 것도 독극물입니다. 그 제대로 된 단백질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에. 또 단백질에서 또 어떻게 그것이 또 하나의 세포로 또 형성되면 인간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다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가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져서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면 자동차가 만들어진다. 몇천 년, 몇억 년 지나면 집이 갑자기 만들어진다. 이걸 믿을 사람 있습니까? 다 웃고 넘어가며, 아유, 저거 제정신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려면 그 돌들이 갑자기 우연히 몇천 년 지나서 하나의 피라미드를, 하나의 그런 63층 빌딩을 만드는 우연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이 모든 그런 핑계되지 못할 증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일부러 거부한다 라고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화론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괴물 이론이니 또한 외계설이니 외계인이니 얼핏 그것의 방향을 돌리면서 그런 쪽으로 그런 것으로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와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역사를 통해서 또한 만물을 통해서 자기의 실존을 분명하게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 안에서 나무를 보며 새를 보며 여러분 자신을 보며 이웃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로 느끼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 우리가 또, 아,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 계비론 중에, 계비론의 그 가장 좀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 사이에 그 수억 년의 그런 진화의 그런 갭이 있었다. 이런 것을 하나의 그런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중 아담론의 그런 부분들을 그 증거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 충만하라. 여기서 이 단어를 영어로서 쓰는 것이 킹제이스 역본에 보면은 다시 채우는 리필. 그러니까는 그런 다시 충만하라 하는 리라는 R-E가 붙으면 다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다시 채우는 리필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또한 리플레니쉬 같은 그런 단어를 또한 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그 영어 사전으로서 보면은 그 당시 단어로서 리플레니쉬 같은 경우는 리필 다시 채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단어는 비축하다, 스토크, 또한 채우다, 필, 또한 공급하다, 서플리, 그다음에 거주하다, 인헤비트의 그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과 리필의 그 단어 관계처럼 플래니쉬와 리플래시의 관계는 그 성립하지 않음을 우리는 그 시대의 그 단어를 사용했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원어적으로도 보면 원래 히브리 단어로 보면 그것은 단순히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채우다가 아니라 그냥 채우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채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계비론과 그런 그 이중 아담론의 잘못된 신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봐도 또 뭐 요새 킹제임스판이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요새 현대 언어로 해석하는 자가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랍어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원어에 더 가까운 것이지, 그 원어가 더 원본에 가까운 것이지, 그 무슨 영어가 어떻게 원본에 더 가깝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며, 그러나 그 킹제임스 성경 또한 뭐 배울 점은 있습니다. 하나의 성경으로서, 해석적인 관점에서 성경으로서 받아들인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리플레니시 같은 리, 다시 그 채워지다, 다시 충만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그냥 채워지다라는 뜻이며, 다시가 아닙니다. 채워지다는 뜻이며, 또한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 언어적으로 봤을 때, 그 리플레시라는 그런 리필, 다시 채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저장하다, 채우다, 그 뭐 거주하다, 비축하다, 그런 의미로서의 그 시대에서는 그런 의미로서의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개비론이나 그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또한 진화론의 영향으로서 그런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런 잘못된 이중 아담론이나 뭐 그 사람 중에 그 하나의 아담을 택했다, 더 그 우성 인자를 하나 택해서 아담으로 세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원죄설이라는 부분이 희미해지며 부인하게 되는 신학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양누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6일 창조와 또한 그런 창조 과학적인 그런 부분의 입장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저는 후원이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새 뭐 정치계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그런 기도, 또 이런 그런 또한 그런 입장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도 뭐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또 동성애는 하나의 소수민족이고, 이러면 또 지적으로 보이며 하나의 그런 소통적으로 보이며 그런 문화적으로 보이는 것 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창조 과학 얘기하고 창조론 얘기하면 하나의 그런 과학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인식들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한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 그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 또한 분명히 죄이며, 또한 그 동성애 또한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용서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 또한 그것을 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론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또한 성경적인 입장, 그래서 그런 창세기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들, 또 로마서 안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구원관, 또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그 종말론과 또한 창세기와 로마서와 또한 그런 요한계시록의 그런 흐름 안에서 다시 새 창조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중 아담론이니 개미론이니 또한 이런 잘못된 원죄론과 또 뭐 이신칭에 대한 그런 반발을 통해서 새로운 바울의 입장, 혹시 그런 악영향에 대한 세력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세력들, 또한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의 영역과 열매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열매, 잘못된 그런 삶을, 주장을,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캐논,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회개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또한 어떠한 자기의 그 자신의 입장과 또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이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잘해? 너는 어때?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 자신으로서의 그런 어떠한 괴로움과 딜레마가 빠질 때도 있지만 바른 말씀, 바른 기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상론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인간이 다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한 뼘 뺨을 때리면 어떻게 다른 뺨을 내? 너는 그래? 그런 말을 나오지 않습니까? 속으로? 아니, 교회만 가면 괴로워. 뭐 이렇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인간이 어떻게 그래? 그리고 목회자를 빨리 쳐다보면서 너는 설교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런 생각들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낱 연약하며 하나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성경의 기준과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따라야 되며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 가운데 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어떤 직분에 따라 상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역할입니다.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안에서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운 그 감독자로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와 권세와 권위가 그 안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은 목사로서 많이 받고 뭐 당연히 또 주의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영역들이 열려지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상은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 나는 장로니까 하늘에 상이 많아, 나는 목사니까 하늘에 상이 많아. 성경에서 바울은 자랑은 내가 너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새겼으며 바로 너희가 내 상이요 내 자랑이다. 하늘에서 내 상이요 내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지정의 지식에 새롭게 됨, 우리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알고 그 사랑의 외침, 회개,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그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 말씀에 꺾는 의지적인 믿음, 이런 지정의 반응 안에서 진리의 부딪힘과 성령 안에서 반응 안에서 참된 회심의 삶, 이 자가 바로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결단코 음부의 세력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만 채우고 부흥되면 그것이 교회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니,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지금 10만, 20만이 넘습니다. 이게 부흥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며 회개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만 늘피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너는 부유하며 너는 다 있다고 말하지만 너가 벌거벗고 너 눈이 먼 것을 알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심자 진리에 반응하여 그 진리 안에서 지정의 전인격적인 그 회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 물이 참된 진리 안에서 반응한 이단들이 말하는 신천지가 말하는 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여호와 증인이니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데 속한 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와 성경 안에서 반응한 지정이적으로 회심한 그 회심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며 그것이 하늘에서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거짓 선지자와 이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진리의 반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 지정의 그 회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점점 부흥되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참된 부흥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듣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미국에서는 지옥과 천국을 인정한 자가 40%인가 뭐 60%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진짜 교회며 진리에 반응하여 참된 회심자인가? 뭐 지금 20억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인구. 천주교를 플러스한 건데 천주교가 약 12억입니다. 그럼 대충 10억. 근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 50% 5억 정도만이 아마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70억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적어도 한 20명, 전 이제 두 배로 해서 한 50명은 전도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 70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불신자들을 평생에 70명 이상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도해 나갈 때 전 세계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다 복음화될 것이며 또 기본적인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무려 65억 명의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명씩 하루에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몇 명의 사람을 구원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만물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 안에서 또 교회가 창조되었고 또 그 교회 새로운 창조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그런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됨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한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자셨으면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성리 안에서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또한 그 창세기를 또 알고 보면 그 죄의 죽음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종교성과 하나님이 일그러진 그런 현상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보여줬고, 여러분, 개들이 와서 기도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개들, 강아지들을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종교성의 이 인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일어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들이 또한 보여지만 해서 또한 그런 죄성들, 로마서에 또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너는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확정하고 드러내셨다. 그러나 너희 죄성으로 많은 우상과 종교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라고 얘기했으며,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한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과 하늘의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의 만남, 교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쫙 요한계시록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그 선, 창조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승리,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삼아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이 진정한 창조의 섭리와 원리의 회복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또한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에 으뜸내시며 그 모든 하늘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해케 하는 만남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교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참된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시며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설교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성경은 선포하며, 하나님이 그 창조의 그 섭리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창조의 그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 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봤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알았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당당히 이 말씀을 전파하며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주님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선포하도록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주 여호와의 신이 나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주님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성령